주의 Thank you.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다를 하나 줄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귀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비어있는 그 무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John chapter 11 verse 25 and 26.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망하는 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활이시오 생명 되셨음을 기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설명하며 비교할 때 겨울에 말라버렸던 그 나뭇가지에서 이 봄에 꽃이 피어나고 겨울에 메말랐던 그 땅에서 싹이 트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많이들 설명하며 비유합니다. 많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정도의 사건과 일이 아닙니다. 아멘. Many people said resurrection like winter to spring. But no. Resurrection is great, wonderful. 이 부활은 계절이 바뀌는 차원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로 훨씬 더 밀접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불을 켜거나 끌 때도 내가 휴대폰이나 이런 장치들로 시간도 통제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안을 따뜻하게 보일러를 데핀다라든지 아무튼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이 돼도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직업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이 되더라도 절대로 직업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 아닙니다. 청소? 아닙니다. 상담? 아닙니다. 합시다. What's the question? In the future, many people lost their job. But the future scientist said, but this kind of job never lost. What kind of this job? 우리 양승우 교수님 대답하셨는데요. 성직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성직자라고 말했었냐면 성직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불교든 어떤 종교든 항상 이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뭐 다시 윤회하여 어떤 동물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혹은 낙원에서 뭘 누리게 된다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넘어서지 못해서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무엇인가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도 사람이 되든지 네가 좀 못 살았으면 다음 생에 그 못 산 것에 따라서 어떤 하등 동물이 되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Other religion said, depend on your life, this life. So next life you became, you can change an animal or human being. So it means other religion believe that death make something different. So 다른 종교는 죽음이 무엇인가 다르게 만들게 된다라고 믿고 있죠. But we are different.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은 무엇도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죽으면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뭔가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거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과 천국에서의 우리가 동일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음을 통과했으면 무엇인가 당신이 한 행동들에 의하여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을 넘어서도 동일합니다. 아멘. 그 왜 그렇죠? But why? 왜 그렇습니까? Why we do not change? 왜 우리가 무엇인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죽음 이전에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안에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이전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Before we died, we received the life, eternal life. So something cannot make change, different. 그 무엇도 우리 안에 변화와 다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Matthew chapter 4, 16 said,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하시기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되겠죠. 물론 우리 안에 죽지 않을 사람도 있겠죠.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만난다면 정말 죽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그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보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On the cross, Jesus said,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He is sacrificed for me. 그는 나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And he make a new way unto God.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You know what time Jesus the dead is 3 p.m.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The Passover lamb was slain at 3 p.m. So Jesus was dead at 3 p.m. mean he was lamb of God. Surely.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까지 맞추시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A new day dawned for man.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시간과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무덤의 문은 열렸고 비어있는 끈들만 놓여있었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Do you believe this?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Do you believe thi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그 믿음의 바로 그 기쁨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What is our faith? This is I believ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셨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셨음이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Jesus is my Lord. I am a disciple of Jesus. This is my faith. 바로 이것이 나의 믿음이죠. 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What is disciple? Disciple, proclaim the gospel. I mean the good news. 이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히 살펴보니까요, 3분 복음 제시를 했을 때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안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므로 십자가를 믿으면 너도 용서받는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전했던 믿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전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사도들이 했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실패하고 죽음 앞에 쓰러지고 왕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능력 있는 자도 죽고 다 그 앞에 마치 실패한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있지 않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부활이 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시 살아남을 이 시간 바로 당신에게 줍니다. 아멘. 당신도 받으면 당신 겁니다. 아멘. 천국 영생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 누리십시오. 아멘. 당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온전히 더 전면으로 나서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Jesus as my Savior and Lord. 아멘. 마크 chapter 16 verse 1 to 8.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연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자손 예수께 받아들이려고 향유를 샀다. 그래서 그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붙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무덤 위에서 불러내시게 된다 하고서 말했다. 근데 문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다했던 것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뒤차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넘스리려 떠는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만한 못하였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해 볼 때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서는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누구의 조카였었죠? 디스마크, the nephew of 바나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었죠. 그리고 이 마가의 집안은 원래 이 집안 자체가 아주 부유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라고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자기 어머니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 집안 거였죠. 상당히 부유했던 자였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참석했다가, 이 마가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니까 다음번 전도를 갈 때 그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절합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러 갈 수 없다. 거절합니다.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사이가 틀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의 조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간 뒤에 이 마가 혹은 요한 그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할 만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마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구술하고 마가가 받아 적으면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성격인지 베드로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예전 책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마가복음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성경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있죠. 더 내용이. 근데 아마 이 내용은 시간이 조금 지나간 뒤에 추가하여 보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뭐 몇백 년 뒤 그렇진 않겠죠. 아마 초기 그 당시이긴 했겠지만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The most reliable early manuscript and other ancient witnesses do not have Mark chapter 16 verse 9 to 20. 16. So Mark chapter 16 verse 8 the end of Mark. 그러니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성경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I think strange.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요. Okay, this is my question. Why the Gospel of Mark ended like this?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제일 처음 기록되었을 때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났을까요? It's my question.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게 되죠? 아, 아무도 부활에 대해 살펴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란 것처럼 믿기지 않는 일, 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거기까지만 살펴. 아,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ery surprised, but I give you the hint. Those women, they went to the disciples. And they said what they heard. 자,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여인들은 놀라서 막 기절할 것처럼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진 않았고 그런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들었던 얘기를 전했지요. 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천사가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에 손등간 왜 마가복음 이렇게 끝났을까요? We call this it's like open ending. 우리가 보통 이런 세대에서 그러니까 열려있는 끝이 다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 끝이 열려있다. Open ending.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yes. True. 예. 계속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소망셀더님,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이 났다라면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으뜸셀더님, 왜 그럴까요? 이남철 부형님, 은혜셀더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늦긴 했지만 이제 거 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놀라가지고 어쨌다고 이랬어. 오빠님, because when God died on the cross, he said, finish. Yeah. So, silent. 아, silent.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싹 끝나는 거죠, 이제. 맞습니까? 아, 예수님 어디 계실까 막 찾으러 갔지. 무덤에 안 계실까 이제 부활을 하셔서 우리한테로 안 오시겠나. 그리고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로 당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No more frog pastor No frog But later on But later on when we gather together and then they saw God that there is a mark of the nails here So they start to talk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언제 어디서 어디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걸 알고 있어 그걸 믿느냐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렇지 않았겠나 나는 믿으니까 네. 예, 여기서 끝을 내도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나타날 것이니까 여기서 끝을 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관심이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기록되진 않았고 한 몇십 년 뒤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 상당수의 제자도 이미 더 생겨난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록 시점은 조금 더 뒤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 봤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예, 소망셀더님. 아, 다른 제자들이 이제 기록할 거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제. 근데, 어차피 아는데 왜 기록 안 하죠? 알고 있는데, 자기도. 나가에게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기록을 좀 멈출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문화. 예수님께서 만찬했잖아요. 예.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의 몫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을까, 안 좋은 게 아닌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춘 게 아닌가. 뭔가 좀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일어난 기록들은 크게 없고 구로 바울이 겪었던 하나님 역할들의 기록 뒤에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테테스타에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제자들한테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 이루는 과정 지혜는 생략되지 않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거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 안 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거를 제자들한테 위임했고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할 몫을 이제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날 하루로 좀 더 돌아와야 됩니다. 이날 하루. 이날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날에. 그들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를 기대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를 기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거기 때문에 냄새를 좀 이렇게 안 나게 하려고 향을 들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죠.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가르치기는 했었지만 이 여인들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활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은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를 기대하며 향을 들고 올 이유가 없죠.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무덤에 왔을 때 비어있는 무덤과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충격,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뛰쳐나왔죠. 이제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and you 그리고 당신은 마가복음의 끝이 이렇게 끝났던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놀라운 일 앞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묻습니다. 오픈 엔딩 have two questions. Do you believe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what will you do?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너는 그 부활을 믿는가? 그들조차도 벌벌벌 떨었는데 너는 어떠한가?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은 이미 그 여인들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We already know what they did. We already know their life. 그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이루어져야 될 질문은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그들조차도 벌벌벌벌 떨었었는데 근데 너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한가? 왜 그렇죠? 이 시대가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때 그 시대는 교회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히 그냥 예수 믿어봐.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그게 됩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잘 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벌벌벌벌 두려워 떨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벌벌벌 떨었던 그가 지금 이곳 저곳을 다니면 너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벌벌벌 떨었던 그들의 나약함으로 성경은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벌벌 떨었던 그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벌벌벌 두려워 떨었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가버리고 도망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을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들도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내가 나도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도 그처럼 이 부활을 믿고 나도 나아갈 것인가? 나도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죽음 앞에 내가 섰기 때문에 부활을 의지하여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줬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널 살려주겠다. 도망쳐 나오고 벌벌 떨고 있고 넋을 잃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택권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것이죠. 무난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별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죽음의 고난 앞에 섰을 때, 게다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 이제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죽음은 죽음이지요. 죽음의 무게에서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벌벌벌 떨어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겠지요. 베드로가 달려갔겠습니까? 무덤으로 요한이 갔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이 정말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죠. 그들의 삶은 계속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 벌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마가복음은 너 예수 믿고 죽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라 라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벌벌벌 떨었다 해서 끝나는 거죠.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거나. 그 부활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활을 거절하면 삽니다. 이제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선택의 순간입니다. Critical moment. Live or die. 살거나 죽거나의 그 위기의 순간.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이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17개 교회의 47명의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 때 죽었습니다. 주님, 그들 그 마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 수 있었지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친구를 구하겠다고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었던 예수 믿는 어린 학생의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도망칠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꺼이 죽음 앞으로 나아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47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을 잃었을 때에 이것이 그들과 그 남겨진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 바로 그날 무덤으로 향했던 그들은 무서워 떨며 도망치며 넋을 잃을 만큼 할 말을 잃어버렸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 앞에 우리도 그처럼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놀랐고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웠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벌벌 떨었고 무서워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들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나의 하나님, 위기의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이 인류의 소망입니까? 모두가 죽음 앞에 쓰러져 넘어져 죽었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부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오랜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부활의 주일을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드려진 그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십시고 제물로 될 능력과 부요케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한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3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태연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이면 필리핀으로 나아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사업을 준비하고 구상하고 일을 진행해야 될 양철수 부형님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또 학생들과 학교에서 이모저모양 가르치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주원식 부형님에게도 그 가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이제 밀양 땅으로 나아가서 이제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 김미영 선생님 그 가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 뜸셀리더님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모든 산업과 하는 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유랑철 부모님과 그 가정 안에도 예수 부활의 그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비춰져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요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오준이 그 가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부모님도 이 부활의 기쁨에 이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은혜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원생명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함께하지 못합니다. 많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정미 자매님의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빵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의 그 가정과 그 중국집과 하는 모든 일들과 부모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모든 교제가 이루어졌었던 모든 이주민들과 모든 다문화 가정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이 사모님의 그 가정 안에도 함께 이루어져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을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벌벌벌 떨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여 담대히 일어서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